침대가 있는 방으로 하시겠습니까? 네,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으로 예약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그런데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? 산이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?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주세요. 네, 그렇게 예약해 드리겠습니다.